싶은 네 생각에 어제보다 네가 그리운데 난 네가 필요해 oh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oh 필요해 이쁜 속옷 살 때 무서운 꿈을 꿀 때 혼자 요리를 할 때 내 차가 사고가 날 때 난 네가 필요해 oh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oh 필요해 말 없이 내 사진을